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기는 28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만났습니다.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는 구바 공산당 제7차 대회 진행 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했습니다.